And I just want to make you realize there's something beautiful always in your heart. 구이님 고마워지 뜻하지 구이님 이 슬로 무자무 난 누가 슬로 Aku melihat dirimu ada sesuatu yang